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하여 9.1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고 강대한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로 끝없이 영 떨칠 것이다.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